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를 모시고 료명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13일부터 18일까지 기간에 세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리아노보스지 통신, 즈비즈다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젠트르 텔레비전 방송, 스푸트니크 방송, 인터넷 텔레비전 미르 24, 중국의 홍콩 봉황이송 텔레비전 방송, 신화통신, 중앙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미국의 AP통신,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구글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레디트,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NHK방송, 교도통신, 지지통신, 이스파니아 신문 일바이스, 네팔의 신문 고르카바트라, 소고르마타 텔레비전 방송, 싱가포르 텔레비전 아시아 소식 통로, 이티오피아 신문 데일리 모니터, 영국 신문 벨파스트 텔레그라프, 페루 신문 일꼬메르시오, 베네수엘라 델레스루 텔레비전 방송과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이스파니아 바스코 주체사상연구 소조 인터넷 홈페이지 지들이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를 모시고 료명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